신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오늘 7절을 설교하겠습니다. 7절을 읽기 전에 이 설교는 한 3년, 2년 반, 3년 가까이 지났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해서 53장 마지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오후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가장 확실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묘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온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사야 53장이 매우 그들의 신앙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 속에는 한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1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대속의 사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53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 이런 사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읽을 때 그가 찔림은 이렇게 아니고 그들이 찔림은 우리의 고난을 인하며 그들이 상함은 이렇게 성경에도 안 나오는 단수를 바꿔서 복수로 그렇게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민족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왜 민족적인 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 지었는데 뭐 우리 민족 중에 누가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전혀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53장 이사야를 연구하다가 놀랍게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져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학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중에는 그때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2년인가 한 3년 전에 3년까지는 안 됐고 한 2년여 전에 이제 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인가 나갔습니다. 9절까지인가 나갔는데 이제 7절서부터 다시 중복해서 설교를 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자, 53장에 나오는 사상은 이런 겁니다. 40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예언이 그치고 40장서부터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바뀌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고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에서 53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그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53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선 53장 첫 번째 부분은 대속의 사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한 것, 즉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그런 교훈과 그들의 그러한 예언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던져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는 구약의 계시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약의 계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신약 성도의 삶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은 고대 사람들의 문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할 그러한 인간들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전했고 우리가 다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오래도록 전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은 오늘날 놀랍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에 관한 진리도 닫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실제의 모든 문이 차단됩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한 분의 인격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좌우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성격입니다. 기독교처럼 이렇게 오직 한 사람에게 철저히 매여있는 종교는 흔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 없이도 불교가 가능합니다. 마오멧 없이도 회계교가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생에 관해서 수없이 고통하고 또 자신의 고통에 관한 수많은 대답을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젊은 시절을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은 즉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삶은 그 믿음에 의탁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경은 즉시 말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 질문 앞에 직면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기 전에는 참된 신앙은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세상의 역사에 의하면 2000년에 태어났다가 사라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이 얹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누가 우리에 전해준 것을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미 불신앙은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전해지는 이때에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미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이미 예고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예고를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불신자들을 즉각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고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서 우호적인 감정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후일의 복음의 핵심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짝 넣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인간들로 하여금 거기에 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을 하든지 아멘이 아니라고 답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 그거는 그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알려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때 평생을 강도짓하며 함께 살아왔던 피부지와 같은 형제들이었던 사이라고 전해지는 그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엄연한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주님이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길이 왜 그리스도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고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신에 잠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된다면 언젠가는 그 정직한 질문 앞에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찬송에 나오는 말처럼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는 비결은 생생하게 정직하게 성경이 대답을 요구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인 빌브라이트 박사가 젊은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사실 다 좋다는 말이 안 되죠. 다 좋은데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했어요. 나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난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대요. 너무 무거운 질문이라 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 언젠가 내가 주님을 형제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날 찾아와라. 그럼 내가 기다리다 결혼해주겠다. 그 후일 그 자매가 그 형제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섰고 돌아왔습니다. 부부가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과 함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구약에서 나온 이 팔이라는 말은 야드인데 힘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외모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 외모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실족해서 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초라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아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외면적으로 볼 때에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죽음에 복종되어서 인간과 함께 죽으셨던 사실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실, 그것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스스로 인간의 성품 속에 감추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는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이 지나고 3절, 4절 이하로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들이 나음을 얻고 그가 주님의 진노를 담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불순종에 있었으며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양떼들인 그 하나님의 양떼들인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등지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들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뒤에 나오고 잠잠한 양 같아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침묵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앞에서 3절 이하에서 언급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떠한 태도로 고난을 지실 것인지를 당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절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셨던 모든 지상생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아주 마지막 즉 체포와 신문과 처형을 받으실 때의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7절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6절, 5절, 4절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고난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사시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체포당하여 내려오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기도하신 고난도 영적인 깊은 고난이었습니다만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고난은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새벽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비극적인 일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벽에 온 밤을 하얗게 밝히며 수많은 직면에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그를 불러다 놓고 문초를 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하기를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 그런 사람이다.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제목으로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저들이 너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저 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진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나가게끔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유창하게 증거하고 또 백성들과 더불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즐기셨던 그분이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말을 많이 쏟아놓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더 강력한 메시지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아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될 때인데 왜 예수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 사람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고 있던 나사렛 동네의 책임자였던 헤롯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그 진리란?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열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신 그때가 바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이 고난을 피하거나 혹은 그들이 요구하는 무엇을 들어줌으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단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거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난이요. 내 고난을 징검다리로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데에는 입을 열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만족이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에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확증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내면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만족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동정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옳다고 그렇게 나를 판단해 주시면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실 때에는 거기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당신에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크든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닮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어처구니없는 것이었고 그분을 향한 백성들의 모함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오는 물리적인 고통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한때는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당신을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분이 느끼신 마음의 고통도 적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그 와중에는 모든 방면에서의 고통이 그분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한 그런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질 것임을 성경이 오늘 예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하는 영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낙인 찍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도 입을 열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입을 열시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과 불행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만족과 인정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그리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거기에서 그 고난을 받으며 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정을 힘입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고 범죄했던 욥의 아내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면서도 침묵의 길을 걸어가셔서 순종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용기를 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신다라는 이 내면적인 만족과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십자가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심의 어두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네?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많은 정리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넘치는 수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면 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살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시렵니까? 한때 노래로 자기를 즐겁게 해준 가수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열광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기나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아도 주님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이 고난을 받는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내면의 만족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가운데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그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비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에 정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들거리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고난받는 것이 없는 아니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풍부하게 비춰오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빛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고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나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짐승이나 동물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이 세상에 죽어서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불꽃과 같은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고백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거의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두 죽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 죽어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인격 앞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된 길로 걸어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그 길이 옳다고 믿고 가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정해 주시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입을 열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두 아시고 주님이 모두 이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사시렵니까? 그래서 썩을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잠시 머물다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상급을 쌓아두는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안락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을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에게 맡겨준 이 십자가에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하고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표보다도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는 자기의 아픔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처음 들어서셔서 하신 일은 죄 많은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수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다른 죄인들보다 먼저도 아니고 그 사이에 섞여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주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게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누리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잠시 전에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그와 동등됨을 취하셨지만 이제는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가셔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기보다는 비천한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죄인들의 뛰어난 어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하나 된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그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죄인들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죄인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와 죄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실제와 그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애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목적을 예수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는 비록 없지만 외모적으로 볼 때에 죄인 된 인간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아서 내가 너희들의 종처럼 여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의가 이루어지면은 나의 낮아지는 것이나 나의 비천해지는 것이나 내가 멸시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목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했던 것은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든지 당신 자신이 아픔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던 생각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아도 고난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교회가 섰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뼈 빠지게 봉사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고난은 고난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에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도 꼭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고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단지 고난을 받는 것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고난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그냥 고생하는 거지 고난이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난은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고난 속에 살았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삶이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가능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가능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지는 삶을 허락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뭐가 고난이에요? 뭐가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설교하고 십자가를 설교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나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 고난을 받을까?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어요? 난 그게 궁금해. 뭔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이거는 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이거 안 알아주시면 참 섭섭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뭡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야. 목표가. 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만 거룩하게 세우면 고난 투성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서도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아 이건 아니다. 깨닫게 됐어요. 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이 사업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기 사업의 목표로 삼기 시작하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감격하는 건 감격하는 거고 삶은 삶이에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상한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생각할지니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의도 자체가 갱신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고난도 없고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왜 힘들게 부인을 하겠어요? 아 부인이라 그래서 자기 양비 그 와이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부인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겠냐? 왜? 방탕하고 싶어? 아니야.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네, 아니야. 라고 작대기 그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다면 목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면 목표 없이 섬기던 삶을 회개하고 목표를 가지십시오. 적어도 나는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렇게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여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돌보는 책임이 있어서 그 속에서 거룩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그 거룩한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나태한 삶을 보면서 가책을 받고 자신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밀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 원망하지 않고 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그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무지 머리가 나빠서 말이죠. 도대체 나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거 한번 받아봅시다. 그러면 아마 그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주 속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응? 근데 그 기도하기가 싫지. 주님, 제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축복을 받아보십시다. 그러면은 복을 짊어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있는 자신의 진정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고난 받으라 그러는데 주님, 한번 제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한 대 맞고, 요새 뺨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때려달라고 사정해도 한 대 때려줄까 말까요? 복음 전하다 뺨 맞아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지는 않은데 그 때리는 사람들이 되게 정신장애자들이에요. 그것도 고난은 고난이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갈등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때 우린 그것을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고민거리, 걱정거리 얘기 쭉 들여다 보면 말이죠. 참 다 들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팔자가 그런 거 찾아서 걱정하는 거 팔자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수요일 날인가 언제가 설교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하도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면서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도대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어요.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수요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을 일주일에 한 번 걱정하는 날로 정했어요. 각 요일의 모든 근심거리는 그때그때마다 적어서 통 속에다 집어넣고 수요일날은 그걸 꺼내놓고 몰아서 걱정하기로 했는데 수요일날 개봉하니까 하나 가득 걱정거리가 나오던데 그 중에서 95% 이상이 화요일까지는 걱정거리가 되는데 수요일날 까보니까 걱정거리가 아니더래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은 걱정을 함으로써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걱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왜 우리 말 그런 데 있잖아요. 갑자기 살다가 편해지면 죽어버린 죽는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금시 발복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큰 집 지어놓고 몇 억 들여서 정원 만들어놓고 좋은 소파 가구 들여놓고 그 다음에 죽는 거 알아요? 모르시나 보네. 전 많이 봤어요. 왜? 걱정이 사라지니까 존재를 지탱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도 팔자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세요? 다 편해서 편해서 온 거예요. 편해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눈을 부릅뜨게 하는 어떤 삶의 거룩한 목표가 없으니까 별 걱정거리 같지도 않은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근심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뼈를 말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란 말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입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뭐 내 사정은 이렇고 내가 얼마나 기막힌데 그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자기 사정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야속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단 말이죠. 있습니까? 매일 놀고 먹는 사람들은 휴식이 뭔지 몰라요. 휴식을 시켜줘도 감사하다든지 기쁘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휴식하라 그러면 구들장 짊어지고 누워있으니까 허리만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빈들빈들 거리는 사람은 휴식이 뭔지 모르니까 휴식으로 만족을 못하고 뭘 찾아요? 쾌락을 찾기 위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근실하게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약 같은 거 맞을 수 있겠어요? 이미 그 주사기를 손대고 벌써 자기 몸에 찔러 넣을 때 이미 정신은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닮는 것이 목표입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저물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얼마나 내가 많이 닮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자기를 고난 속에서도 어디로 이끄실지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종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정말 멋있고 내 평생에 폼날 텐데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한번 멋있게 고난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은 은혜를 주관하시는 분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고난 줄 자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 남의 십자가는 커 보입니다. 자기 십자가만 무거워 아니지 말이 안 되지. 남의 십자가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커 보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분을 내가 의뢰하는 것 없이는 이 십자가를 지고 견고하게 이길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성경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리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도수장으로 이끌려가는 그 짐승을 생각해 보십시오.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양 털 깎는 거 못 보셨죠? 양 털 깎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털 옷을 입고 뛰어다니던 놈을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는 웅 하고 전동 돌리는 그런 기계. 옛날에 그런 기계 없으니까 손으로 깎았겠죠. 그걸 깎습니다. 깎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새빨간 고깃덩어리가 돼버려요. 인간이 참 잔인해요. 2부나 3부 정도라도 깎아야지 빡빡으로 새빨갛게 스포츠 정도라도 해줘야지 견디지. 그거를 빡 깎아, 완전히 깎아버립니다. 빨간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얼마나 죽겠어요? 그 오바 입고 다니다가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의 털이 깎여나가는데도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털 깎는 자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수장으로 조용히 끌려갈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기보다도 자기를 이끌고 가는 그 주인의 인도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못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다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는 지고 가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인 지고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계신 분은 로마의 병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병정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양떼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면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폐할 수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아픔을 당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악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살리심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음은 얼마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내 몸도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 한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넘치는 위로와 상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면류관의 놀라운 기쁨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이해와 동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게 하실 분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많은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삶, 그런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상급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맡겨주신 십자가와 고난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가슴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목표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일깨우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영광과 은혜의 빛 앞에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생에도 주 쫓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목표를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